무전유죄, 유전무죄. 한때 세간에 풍미했던 자주 섞인 유행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가에선 이 유행어가 뒤바뀌었습니다. 유전난감, 무전안도.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서 재산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래 재산 공개의 원칙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가늠하자는 것이죠. 적법하게 늘린 재산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어기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이라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또 오빠, 언니가 오늘 하루 휴가였던 가정 많으실 거예요. 노동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으로 적법하게 번 돈 역시 신성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돈만이 가치 있는 돈입니다. 프랑코 네로 주연의 사코 앤 반제티.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됐고요. 일본 영화 제목으로는 사형대의 멜로디였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했고요. 존 바에스가 노래한 Here's to You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황성태 병장님 또 한 번 편지 주셨네요. 그때도 제 이름을 잘못 적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름을 잘못 적어주셨네요. 이름 잘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셔놓고서는 또 정우님 씨 이러셨네요. 여하튼간에 힘있게 군대 생활 잘하시길 바라고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영화 The Rose 중에서 The Rose, 루슬란 밀코프의 팬플룻 연주입니다. 인천 숭이 이동의 손기화 씨도 들으셨겠죠? 영화 The Rose 중에서 The Rose, 루슬란 밀코프였습니다. 오늘은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 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편. 그 가운데 38번째 영화 Mountains of the Moon. 비디오 출시명은 사랑과 야망의 나일인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조니 피날레였습니다. 밥 라펠스 감독.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그의 영화들은 무척 낯익습니다. 블랙 위도우, 잭 니콜슨의 출세작인 Five Easy Passes,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사랑과 야망의 나일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영국인 탐험가가 나일강의 근원을 찾아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담입니다. 특히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한 모습, 그리고 원주민들의 풍습, 여행이 주는 감상,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볼거리인데요. 원주민에 대해서 서구 문화가 우월하다는 천박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큰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신다면 아마 멋진 모험담과 여행의 재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아, 사랑과 야망의 나일 중에 한 곡 더 듣죠. Return to Africa. 영화 사랑과 야망의 나일 중에서 Return to Africa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39번째 영화입니다. 영화 촬영 때 밤 장면을 낮에 찍어야 할 때는 어두운 필터를 사용합니다. 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이런 촬영 기법을 Day for Night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그대로 제목으로 쓰인 영화가 있죠. 프랑스 누벨바그의 기수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 만든 Day for Night입니다. 국내 출시 제목은 촌스럽게도 사랑의 묵시록이고요. 이처럼 제목조차도 영화적인 이 작품은 영화 제작 과정을 소재로 해서 창작의 기쁨을 묘사한 말 그대로 영화 찬가입니다. 드루즈 딜루리의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스텝, 캐스트들, 대사를 외우지 못해서 커닝페이퍼를 사용하는 노배우, 계속 엔진을 내는 영화 속의 고양이, 또 아기를 가진 것이 발각돼버리는 여배우. 이들이 영화 속 영화를 메꿔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상대하는 영화감독, 페랑 역에는 트리포 감독이 직접 맡았고요. 영화라는 허구 속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바쳐진 Day for Night, 사랑의 묵시록. 만약 이 영화를 보신 뒤에 가슴이 벅차고 두근두근해지는 애청자분이라면 이미 중증의 영화병에 걸렸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될 거예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영화를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이 느껴지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워너브로더스사에서 출시됐네요. 자, 영화 Day for Night, 사랑의 묵시록의 테마 듣습니다. 사랑의 묵시록, Day for Night의 테마였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글쎄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세계적인 영화 거장들의 퍼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0년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을 대표하는 감독 비토리오 데시카의 영화 한편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의 변주곡, 레리 오기 두마리. 영어로 하자면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그러니까 원제가 어제, 오늘, 내일을 뜻하는데요. 이 영화는 소피아 로렌과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가 주연한 옴니버스 작품입니다. 모두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1화 아델리나가 압권입니다. 아델리나는 이발사 남편과 살면서 불법으로 담배를 팝니다. 아주 배짱이 두둑한 여자죠. 하지만 불법 거래는 들통이 나고 급기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싫은 그녀는 변호사로부터 한 가지 묘안을 얻게 됩니다. 임산부 및 출산 6개월 이내의 어머니에게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런 당시 법조문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내리 7명의 아이를 낳는 아델리나. 20명이라도 낳겠다는 이 순진한 아델리나의 모습은 당시 위선에 찬 몰락귀족들을 통쾌하게 비판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쳐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아델리나는 이웃 청년의 유혹도 뿌리치고 경찰서로 향하죠. 시종일관 코믹하고 또 재미있는 얘기 속에서도 부부간의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무척 감동적인 에피소드입니다. 제2화 안나는 퇴폐적인 부르주아 여인의 얘기고요. 3화 마라는 고급 콜걸과 그녀에게 빠진 중년 남자 그리고 젊은 신학생, 이 세 명이 엮어내는 코믹 애로물입니다. 출시된 지 오래돼서 구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5일 영상에서 출시된 비디오입니다. 41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작품입니다. 알파치노의 열정어린 연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죠. 사회파 감독 시드니 루멧의 비디오 출시명 사랑의 시련. 역시 촌스러운 제목이죠. 원제는 설피코입니다. 프랭크 설피코는 사회적 책임감이 유별난 이탈리아계 신참 경관입니다. 뉴욕의 어느 경찰서에 배치된 설피코는 다른 경관들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뉴욕 경찰의 뿌리 깊은 타락과 부패를 모두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설피코. 하지만 그의 노력은 계속 무시당합니다. 정직한 소년이 형사가 되어서 부패와 타락에 맞서 싸우는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 사랑의 시련, 에이스 프로덕션에서 출시됐습니다. 영화 설피코, 사랑의 시련의 러브 테마 듣습니다. Beyond Tomorrow, 페리코모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시련. 이 영화는 그 유명한 그리스 음악가 니키스 데오드라키스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오늘은 페리코모의 음성으로 들으신 Beyond Tomorrow, 러브 테마 들으셨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42번째 영화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감독 모리스 비알라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상드리네 보네르와 모리스 비알라 자신이 주연을 맡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 아누자무는 제목처럼 사랑에 관한 영화입니다. 16살인 수잔은 진실된 사랑을 찾아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합니다. 보수적인 어머니와 낭만적인 아버지,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오빠와 함께 사는 수잔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 불만을 느끼죠. 하지만 아버지를 유난히 사랑하는 수잔은 그에 대한 환상 때문에 다른 남자와는 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묘하고도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을 감독 특유의 작가주의적 영상으로 그려내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 84년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서요. 신인 여우상, 루이 델릭 영화제 대상, 또 프랑스 시네마 대상, 그리고 까이에 뒤 시네마즈가 선정한 83년 최고의 영화로 손꼽힌 작품입니다. 일진 프로덕션에서 출시됐는데요. 아, 무지한 비디오 업자 덕분에 아마 큰 비디오 숍까지 몸소 나가셔야 될 것 같네요. 역시 프랑스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샤를르 타쉘라. 좀 낯선 감독이죠. 이 감독이 만든 76년도 영화 사촌 사이, 꾸쟁 꾸진,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43번째 영화입니다. 50살의 중년 여인 비쥐는 자신보다 10살의 연상인 고베르와 재혼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정에 비쥐의 사위인 파스칼과 고베르의 며느리인 카린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이 불륜의 관계에 빠진 것이죠. 촌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글쎄요, 무척 복잡한 관계인데요. 관습이나 인륜의 굴레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영화 사촌 사이는 이 사랑의 실체를 묘사한 유쾌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1976년 아카데미상 외국 영화 부문과 남우주연, 각본상 등의 후보로도 올랐었죠. 또 1989년에는 미국판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음악 듣죠. 영화 사촌 사이의 테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꾸생꾸진 사촌 사이의 테마였습니다. 지난해 그랜드 캐니언으로 베를린 영화제로 휩쓴 감독이죠. 로렌스 카스단 감독의 새로운 탄생, The Big Chill이 44번째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입니다. 60년대 반전운동에 참가했던 대학 동창들이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교문을 나선 지 10여 년. 당시 이들은 무정부주의를 신봉하고 성개방을 주장하는 등 연대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동지들이죠. 그들은 과거의 사상과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친구 장례식이 끝난 뒤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집단 생활을 통해 지난날의 젊음과 정열을 체험하는 이들. 사랑과 우정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각기 처해 있는 현실의 차이 때문에 의욕만 앞서고 행동은 어렵습니다. 모두가 세월을 따라 변한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 이 영화는 톰 베린저, 글렌 클로즈, 맥 틸리, 영화 플라이의 제프 골드블룸 이런 배우들이 모두 음악에 데뷔한 기념비적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톱스타 케빈 코스너가 처음 화면에 얼굴을 비친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장례식의 주인공인 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사진을 통해서만 등장하죠. 그래도 케빈 코스트너의 팬이라면 보셔야겠죠. 5일 영상에서 출시됐습니다. 이 영화 새로운 탄생에는 60, 70년대의 많은 노래들이 모두 삽입되어 있는데요. Temptation의 My Girl, Three Dog Night의 Joy to the World, Marvin Gaye의 What's Going On, 그리고 프로콜 하람의 A Wider Shade of Pale, 이런 주옥같은 노래들을 모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프로콜 하람의 노래 듣죠. A Wider Shade of Pale. face at first, just go sleep. Turn the wider shade off. 옴니버스 영화 뉴욕 스토리에서도 삽입돼서 아주 깊은 인상을 준 곡이죠. 영화 새로운 탄생, The Big Chill 중에서 A Whiter Shade of Pale, 프로콜 하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컬트 무비의 고전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영화의 거장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독이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hining,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45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공포물의 대가인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주요 인물들만을 소설에서 따오고 영화 구성은 큐브릭 감독이 재창조를 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잭은 아내와 이상한 초능력을 가진 아들을 둔 작가 지망생입니다. 이 세 사람은 겨울철 휴가를 맞아 텅 빈 콜로라도의 호텔을 찾아가죠. 그곳을 관리도 해주고 글도 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던 잭과 가족들. 하지만 그 호텔은 잭 가족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쉴 새 없이 나타나는 호텔의 악령들, 아들의 초능력. 마침내 잭은 미쳐가고 급기야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영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큰 호텔을 피로 물들인 영상이나 이 작품의 촬영 즈음에 막 개발된 스테디캠을 이용한 화면들은 공포 영화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가는 아들, 그를 뒤쫓는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스테디캠으로 쫓아가면서 찍은 장면들. 이것은 정말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긴장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죠. 두 사람이 찾아간 미로 속의 공간도요. 공포영화나 컬트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작품입니다. 이 영화 샤이닝을 보면요. 파티 장면이 나오는데요. 현실 속의 파티가 아니라 잭의 눈으로 보여진 환상 속의 파티입니다. 아주 옛날의 파티 장면이고요. 그때 흐르던 노래입니다. 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Forever young. 샤이닝 중에서 홈, 올스나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제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46번째 영화를 소개해드려야죠. 영국 출신의 존 부어맨 감독의 영화 서바이벌 게임, 딜리버런스.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비디오 출시작입니다. 버트 레이놀즈, 존 보이트, 그리고 존 세비지 등 개성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 영화는 강을 따라서 얘기가 진행되는 리버무비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에드와 루이스 등 4명의 남자는 주말을 이용해서 커누 여행을 계획합니다. 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을 탐사해보려는 것이죠. 두 대의 커누를 이용해서 강을 따라 내려갔던 이 일행은 누군가의 습격을 받습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살인마. 일행은 백주의 악몽을 겪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고 거센 급류는 모든 것을 휩쓸어갈 듯이 기승을 부리죠. 시시각각으로 일행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미국 사회의 붕괴를 은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완성도 높은 작품성과 그 주제의식 때문에 존 부어맨 감독의 최고작으로 손꼽히고 있죠. 서바이벌 게임, 이 영화는 SKC에서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가게를 둘러봐도 이 작품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좀 더 큰 가게에 가서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서바이벌 게임 중에서 Dueling Banjos 듣습니다. 영화 서바이벌 게임 중에서 듀얼링 벤저스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9편 소개해드렸는데요. 보니까 5편이나 제목이 사랑으로 시작하네요. 좋은 말을 이렇게 남용하니까 참 값싸게 느껴지고요. 사랑자만 붙이면 글쎄요, 비디오가 잘 팔린다고 생각이 돼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쭉 소개해드릴게요. 사랑과 야망의 나일, 원제는 Mountains of the Moon이고요. 사랑의 묵시록, Day for Night, 사랑의 변주곡, Lady Ogi Dumari, 사랑의 시련, Serpico, 사랑의 이야기, Nos Amours. 여기까지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촌사이, 꾸생꾸신, 새로운 탄생, The Big Chill, Shining, 원제도 같은 The Shining이었고요. 마지막으로 Survivor Game, Deliverance. 38번째 영화부터 시작해서 46번째까지 오늘 9편 소개해드렸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47번째 영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영화 Easy Rider 중에서 Born to be Wild입니다. 스티븐 울프입니다. 3월도 이제 점점 무르익고 있죠. 오늘 비디오 소개해드린 것 것들 참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요. 비디오 보시느라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계시지 말고요. 맑은 3월의 공기 바깥에서 쐬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은 밤 시간이니까 물론 주무셔야 되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